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9월 9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나미비아 공화국 대통령 하계 개인 고부가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 사이에 훌륭한 외교 관계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부디 건강하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 것과 조선인민을 끊임없는 번영회로 용도하실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